제일본 조선 청년 상공회 청상회 제21차 총회가 최근 일본 아이지오 나고야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허정만 총연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관계 부문 일꾼들이 총회에 참가했습니다. 허정만 의장은 발언에서 총상회가 결성 후 20여 년간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애족 애국 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으며 총상회 활동을 거친 청년들이 총련의 각급 조직과 단체들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조국과 민족 사이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 있는 혁동적인 시대에 맞게 총상회 사업을 새로운 비약의 단계로 올려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에 대해 밝혔습니다. 림용철 제일본 조선 청년 상공회 회장의 사업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총상회 회장으로 리연남 아이지온 총상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